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며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수원집 아이들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제일 멀리 있었던 마을이 향등이라고 했는데요. 그 마을은 포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밭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과수원 하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 과일이 익을 철이면 그 동네 아이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언제 나 좀 불러주지 않을까, 갑자기 막 친하게 지내고.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그쪽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 가서 과일을 실컷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가 익는 계절에는 친구들이 예,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또 복숭아밭도 많았어요. 그래서 늦봄에 복숭아가 익어갈 때도 예, 친구 집에 막 안 친한 친구들에게도 막 친한 척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수원이 엄청나게 넓고 예, 많고 그랬었는데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과수원 집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 바쁠 때 도와주느라고 같이 그 가지치기 하고 과일 따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알고서, 아, 그저 부러워하기만 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라는 게 그냥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제초도 해줘야 되지만 가지를 쳐줘야 되더라고요. 그 나무에 따라서 그 종류별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복숭아를 보니까 그 잘 익어가는 시즌이 되면 또 종이로 보자기 봉투처럼 만들어서 씌워서 벌레가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하나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많이 애쓰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과일이 익기 위해서 수많은 농부들의 땀방울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과일이라는 게 심어놓고 기다리기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집 뒤뜰에다가 단감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긴 했는데 다 떫은 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갛게 홍시가 되지 않으면 이제 감이 떫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단감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심었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겨울 지나고 나니까 3분의 1 정도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얼어 죽고 말라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단감나무가 다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것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위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가 옆에 자라고 있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베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감이 자라도록, 감나무가 자라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몇 해 동안. 몇 해가 지나서 드디어 단감이 열렸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줄 때는, 뿌리 내리기 전에는 물을 줘야 되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쓸 게 참 많더라고요.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정성이 필요하고요.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추수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름날 떼약볕에서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수고가 가을에 무르익은 그 과실을 따면서 농부들은 다 잊는다고 합니다. 힘들고 또 불편했고 어려웠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수확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망각하게 되지요. 이것이 의미 있는 열매가 우리 삶에 주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 될까?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혹시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이력서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학력은 어땠고 나의 경력은 어땠고 내가 성취한 것들은 이러저러 했다라고 주마등처럼 지금 스쳐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그것 말고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맺혀있는 과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수원의 열매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성취한 경력과 이력과 여러 가지 업적도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면하고 싶은 진정한 열매는 우리 인격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맺혀져 있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매는 얼마나 튼실하게 연그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소개한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속성을 가진 성령의 열매는 사실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오순절 후 마지막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세상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애드벤트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절반은 예수님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또 40일 금식하신 그 기간과 맞춰서 또 사순절 있고 사순절 마지막에 고난주간 있고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절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기간이 교회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그 기간이 교회력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순절 이후 교회력의 마지막 날, 예, 교회 처치 캘린더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특별히 또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미국 장로교단은 오늘 이 오순절 후 마지막 주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의 왕 통치 주간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이 색깔을 사용하는데요. 오순절은 계속 녹색입니다만은 오늘 하루만 딱 흰색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토요일까지 녹색으로 그렇게 오순절 후 기간으로 지키죠. 자, 교회력은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고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의 경지에 대해서 맛을 보아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 이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 속성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 인격 내면에 맺힙니다. 혼자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키워가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언제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경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을 때가 아니고,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환경이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인격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더 진실한 인격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아홉 가지 속성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은 언제 가장 빛을 발휘할까요? 무관심과 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찬란하게 빛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미워하고 또 무관심한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 가운데서 빛을 발휘합니다. 진정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념시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은 다투고 싸우고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화해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로 만들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는 이 속성은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말씀으로 말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자비는 무정하고 인정사정 없는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인정사정이 없어지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부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웃에게 자비를,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은 선행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 세상에서 선을 베푸는 것, 선행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우리는 보복하고 싶습니다. 더 심하게 보복은 안 해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당해도 선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피스티스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때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상, 언약을 헌신자처럼 내팽개치는 세상,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충성되다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걸 것 같지만 작은 일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작은 일을 보시고서 신실하고 충성되다 하시고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여덟 번째 온유는 이 땅과 정말로 정반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빼앗아야 쟁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 아홉 번째 속성 절제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찾기 힘든 미덕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자랑질을 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절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땅의 철학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제하라고 경고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아집을 그대로 발휘하다가 끝이 멸망으로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출세 이 평탄한 대로를 갈 것 같은데 갑자기 고꾸라지는 사람들은 이 절제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절제한 세상, 쓰러지는 이들 가운데서 절제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는 헬라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스 올림픽에서 승자들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런데 이 월계관은 말 그대로 월계수 잎 가지로 만든 관입니다. 그래서 금방 시듭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투창을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으며 그 나무로 된 이파리로 된 관을 쓰고 기뻐합니다. 썩어져 버릴 그 승리의 관을 쓰려고 그렇게 애쓰며 절제하는데 육체를 단련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절제, 인격의 절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열매는 빨리 맺히기 시작할 수도 있고 천천히 맺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할수록 열매는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열매로 부르시고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 거룩한 열매는 이미 맺히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읽으신 개정판에서는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혹시 못 박혀 보셨어요? 아니면 못 박혀 보신 분 흉내라도 혹시 내보셨습니까? 가끔 연극할 때 이 손발을 묶고 십자가에 묶고 그런 역할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런데 연극이 진행되다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손을 싹 빼버리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어린이들이 성극할 때 십자가에 달리는 역을 할 때는 그냥 대충 반창고나 밧줄이나 고무줄로 대충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는 대못으로 한 이 손목의 중앙을 박아버립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목에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망가지는 고통을 더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못 박은 정욕을, 못 박은 탐심을 내가 부리려고 할 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다버린 그 정욕을 다시 찾아가려고 할 때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형은 빨리 안 죽게 하려고 만든 형틀이랍니다. 천천히, 천천히 피가 뚝뚝 떨어져 가면서 말려 죽이는 아주 참혹한 그 참형입니다.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같이 못 박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그 정욕대로, 그 탐욕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정말 나는 정욕 없이 탐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매일 아침 나는 그 정욕과 탐욕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날마다 죽는 것밖에는 비결이 없구나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살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네, 나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아집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안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완고해진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전혀 안 그러시는데, 네, 어디 가니까 나이가 들면 완고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집이 죽고, 날마다 아집이 죽고, 날마다 교만이 사라져서 정말로 더 말랑말랑해지는 사람이에요.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 더 신사적인 사람,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깨고 보니까 그 정욕과 욕심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과거의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오늘 저녁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부리지 않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교단마다 다릅니다만은 많은 교단들이 오늘 주일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예전 색깔을 선택해서 씁니다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미누스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는 복종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부리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종은 나의 몫입니다. 심부름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주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놀러 가버리는 종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주인이 밥 먹자고 하는데 들판으로 가버리는 종은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다 못 박아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헛된 영광, 영어로는 vain glory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허무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또 그것에 도움이 되는 인맥과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아가면서 영광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마치 월계수처럼, 월계관처럼 그게 영광의 갈채를 사람들로 받는데 조금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내가 그 면류관을 받았는지조차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금방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내 인격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가 없는데 육체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제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미랄 장애인 선교회 후원 디너쇼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거기서 뵀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봉사하는 자녀들이 받았던 그 은혜, 또 장애인, 장애를 겪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나누고 있는 삶에 대한 간증,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메인 강사는, 주 강사는 리차드 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유펜을 나오시고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를 나오시고 또 의료계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길을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들어왔습니다. 18살, 16살 두 자녀가 있는데 둘 다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아직 제대로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 엄마 아빠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마련하고 시설을 마련하고 농장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공동체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었답니다. 첫 번째는 loneliness,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도우미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평생 먹고 입고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으신 것이죠. 시설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Eternal life. 말하지 못하는 아이, 말을 못 알아듣는, 말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에게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건 그렇다 치고 어차피 이 땅을 떠나야 될 텐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영생을 전해줄 것인가. 그것만큼은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이겠죠. 이 리차드 박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것, 결국 그분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물질을 가지고 돈을, 의료시설을, 농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생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많은 노력과 많은 투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교회에, 대부분의 경우에 헛된 영광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헛된 영광을 버리시고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거룩한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죽는 방법은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살면 한 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우습게 압니다만은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들었던 모든 쓰레기 같은 말들, 저주하는 말들, 증오하는 말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그것을 조종하여서 우리에게 비참한 마음, 파괴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고발하는 지옥의 길로 가는 염려가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거룩한 지성소처럼 자리를 잡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천국에서도 환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환영을 받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북한 땅에 가도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튼실하게 알차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